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고백하는 그대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진정 주님 의지하고 계신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 또는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일이야. 이렇게 단념하신 적 있진 않으셨어요? 가끔 기도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깜짝 놀란 적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와, 하나님 진짜 세라계신가 봐. 내 기도 진짜 응답하셨네. 이러한 놀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 안에 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다리 놓는 사람들의 음성으로 전능하신 나이주 하나님은 찬양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상큼한 오후 서머 스페셜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 여러분들 고백 많이 하시죠? 근데 실상에서는요, 고백에만 머물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좀 힘들겠죠? 기도를 하고 구하는데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이 정오 시간 어떠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요, 비가 오는 아침을 맞이했죠. 비 소식으로 아마 우산 챙기시면서 아침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혹시 금요일이라 조금 지치신 분들 혹은 마음이 조금 울적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비 소식이 내 마음의 단비처럼 흘러내리기를 한번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 7367번님은요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기셨네요. 이정민 성도님,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극동방송 함께하면서 참 복되고 행복한 생활하신다는 그런 소식도 남겨주셨네요.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으로 꾸며갈게요. 듣고 싶으신 찬양 문자와 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이태원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주께서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2분입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오는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가 극동방송 아토홀에서 열립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부모님 그리고 자녀 함께 참석할 수 있거든요. 이날 함께하기 원합니다. 세미나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녀 두 글자 적으시고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의 성함, 교회, 그리고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 수를 적으셔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톡으로도 남기실 수 있고요. 자녀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방학이고요. 2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참 저도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엄마 마음이 되면은 정말 우리 자녀 주님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데 많은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 강찬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그리고 만왕의 막내 주께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들을게요. 나가네 상큼한 오후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송이시죠? 찬양 한 곡 더 들은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 me He hath made. Saving faith to me he did impart, nor how believing in his word wrought peace within my heart. SUV 최초 100만 대를 향한 산타페 1밀리언 스페셜 에디션 출시. 섬세한 버건디 컬러 인테리어로 한 번, 감각적 디자인으로 또 한 번, 첨단 안전 사양으로 다시 한 번, 프리미엄 SUV를 완성하다. 산타페 1밀리언 스페셜 에디션 현대자동차.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U+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U+ 패밀리 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U+라면 LG 가족이십니다. U+ 패밀리 샵.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 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재미 톡톡, 김치 톡, 오이 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아들,